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내 나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김효 작곡인 노래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된 서정가요입니다. 노래 내 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민의 크나큰 용기와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행복이 꽃피나는 아름다운 내 나라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랑, 통일된 조국에서 오보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천만년 길이 살아가려는 우리민들의 졸졸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부드럽고 류창하면서도 열정적이며 환희적인 정서로 위대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의 불규칙적인 교체박자로 이루어진 선율은 인민들의 환희찬 감정을 생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 내 나라는 우리 민들이 지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고도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내가 지켜선 저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광훈 작곡인 노래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내가 지켜선 저곡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사랑하는 저곡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인민군 장병들의 열렬한 저곡의 감정을 진실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손권시대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요는 누구나 생활을 통하여 피부로 절감한 저곡의 귀중함과 뜨거운 사랑의 감정, 저곡소의 불타는 의지를 인민군 초병의 입장에서 생동한 형상으로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저곡의 처소를 지켜선 천만 장병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무한한 저곡의와 투철한 수호정신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시 형상은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친근하고 뜨거운 정서가 굽이치는 소정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미네림 대조에서 흐르는 선율은 섬세하면서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졸졸한 선진행과 심표와 3련 음부를 비롯한 효과적인 선율 리듬, 마감 부분의 졸중을 가지는 독특한 선율 전개 등으로 해서 더욱더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그들을 노래의 숭고한 정신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내가 지켜선 저곡은 사회주의 소존의 제일선을 지켜선 천만 장병들의 가슴마다의 소중히 간직된 저곡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타는 저곡 수호의 의지를 진실하고 졸졸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것으로 해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널리 애창되고 있는 시대의 명곡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